the blues. Don't I can sarang and we have song. I sing the blues. 그리운 그대를 위해. 사랑을 할 때 빨갛게 타는 태양처럼 떠나갈 때 차갑게 식어버린 달처럼 똑같은 말들로 사랑을 속삭였다가 또 다른 말들로 이별을 집시의 춤처럼 I sing the blues 외로운 사랑은 노래해 집시의 춤처럼